가고파도 못 갑니다.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 이별은 없었을 것을 하고파도 못